할렐루야. 네, 우리의 참 행복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인간의 참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너무나 불행해서 목숨을 끊는 사람조차도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감당하기 힘든 그 불행을 끊어내고 편안해지고 싶은,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주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께 고백합니다. 주는 내 주시니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내 행복이 없습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정말 가족들조차 무시하는 목동으로 태어나서 날마다 죽을 위기 가운데 위험 속에서도 살고, 또 왕으로 선택을 받은 후에도 장인어른이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일도 겪고, 왕이 된 후에도 정말 여러 가지 고난도 겪고, 또 동시에 왕으로 출세도 하고 명예도 얻고 여러 가지 기쁨도 누려보고 세상적인 것들도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누려본 인생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내가 어떤 면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완벽하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으로부터도 얻을 수 있는 행복들이 있습니다. 정말 사소하게 뭐 머리를 깎았는데 너무 예쁘게 잘 깎였어. 그것만으로도 기쁠 수 있죠. 뭐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아주 잠깐이지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세상이 주는 행복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영원한가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왜? 진리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진리는 항상 진리여야 돼요. 시대가 바뀐다고 진리가 바뀌냐? 아니요. 그건 진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상황이 바뀐다고 진리가 바뀌냐? 아니요. 그거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사랑이 바뀌냐? 그러면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와 동일하게 행복도 영원한가를 기준 삼아서 성경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들, 그게 과연 영원한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바뀌지 않는 것인가? 라는 퀘스천을 해보았을 때 성경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가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경험해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죠. 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없어지지 않는 행복, 변하지 않는 행복, 영원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행복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은 아예 차원 자체가 다르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행복은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드러납니다. 언제 드러나냐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면서 서로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해 6월에 여기 왔을 때 그 한 성도님께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정말 목사님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성도는 어떤 성도였습니까? 제가 그 당시는 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이어서 제대로 된 대답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 그 질문이 자꾸 생각나갖고 한 뭐 거의 뭐 몇 달 전까지도 계속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거쳐서 결론적으로 어떤 대답이 나오냐면 아주 간단한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잘 믿는 성도님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성도더라고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를 보면 너무 힘이 납니다. 목회할 맛이 나요. 기뻐요. 뭐 물질적으로 도움 주시는 분, 맛있는 거 사주시는 분,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죠. 뭐 어떤 분은 막 직업이 의사여갖고 막 정말 무슨 주치의처럼 하나하나 다 신경 쓰시는 분도 계셨고 여러 가지 분들이 계셨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딱 하나더라고요. 예수님 잘 믿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정말 열심히 기도도 해주고 말씀도 전하고 하는데도 맨날 그 자리, 맨날 그 자리 신앙이 변화가 없고 말씀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는 듣는 것 같은데 혹은 그 자리에 서도 듣지 않고 그냥 맨날 튕겨져 나오는 씨는 열심히 뿌리는데 자라는 게 없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 힘든 거예요. 힘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목회자의 기쁨은 성도들이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근데 다윗도 같은 기쁨을 누렸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면 내가 기뻐요. 내가 기쁘다니까요. 왜 그렇죠?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고 형제고 한 몸이에요. 내 몸인 거예요. 내 몸이 죽어 있었는데 한쪽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몸이 한쪽이 막 기뻐서 이렇게 뛰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너무나 건강하지 못했고 기쁘지도 않았고 막 세상적인 것들로 나를 영원하게 기쁘게 할 수 없는 썩은 음식을 가지고 계속 끼니를 때우고 있는데 어느 날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강이 회복되고 기쁨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족이 식물인간이에요. 근데 깨어나 보세요. 와, 그런 기쁨이 얼마나 어디 있겠어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또한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들 안에 거하시죠.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제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도 계세요. 그러니까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로 인해서 기쁘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도 기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쁨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제 기쁨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죠. 계속해서 4절 말씀. 다른 신을 쫓는 사람들은 더욱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상들에게 피해 잔을 바치지 않고 그 이름들도 내 입술에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른 종교들의 이제 특징이 나오죠. 다윗은 다른 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펴본 것 같아요. 다른 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더니 정말 행복이 있나. 근데 근심만 더해지는 거예요, 맨날 근심이 더해지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기쁨을 이루어야 돼.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자꾸 뭘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피해자를 바친다. 자식들을 바쳤어요. 자식들을 죽여서 바치고 자식들을 태워서 올려드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까지 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바쳤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할까요? 저는 상상이 안 돼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사고방식을 가지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녀를 바칠 수가 있지? 그렇게 바쳐갖고 그 신이 만약에 기뻐하면 내가 기쁠까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무언가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행위 자체가 이미 저는 행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본인이 직접 죽이는데 거기서부터 이미 삶이 끝난 거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해서 설령 행복해진다고 해도 내 배우자는, 내 자녀의 다른 자녀는, 내가 만약에 아들을 바쳤는데 또 다른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은 삶이 어떨까요? 그런 부모 밑에서 살고 싶을까요? 나도 언젠가 잡아서 죽이겠구나. 참 끝이 없는 거죠. 계속 행복을 얻기 위해서 끝없이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끝없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 바칠 것이 없는 사람들, 병들고 약한 사람들은 행복할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저는 그런 신들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재산이며 내가 마실 잔이시니 주께서 내가 받을 몫을 지켜주십니다. 내게 주신 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 내가 정말 좋은 곳을 내 몫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주시는 분이세요. 완전히 다르시죠. 세상의 신들은 자꾸 뭘 바쳐야 돼요. 우리가 자꾸 막 공양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바쳐야 되고 내가 막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주려고, 주려고 오라시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죠.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내게 주신 땅도 내 소유도 그냥 아무거나 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만족할 수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충분히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7절 말씀.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잘 해놨어요. 내게 조언해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도 내 속에서 갈 길을 알려주시니. 앞이 캄캄할 때가 있죠, 우리가.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갈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보세요. 다른 종교는 가서 뭘 해야 돼요? 쌀을 좀 바치면, 좀 돈을 좀 갖다 바치면, 가서 뭘 좀 하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알려주는 경우가 있죠. 근데 뭐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나오면, 기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손잡고 가주시잖아요. 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와 너무 먼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캄캄한 속에서도 갈 길을 보여주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둡니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셔뒀어요. 항상 자기 옆에 모셔뒀어요. 항상 자신의 가는 길 앞에 여호와를 모셔둔 거예요. 이게 뭐죠?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간 거예요. 구름기둥이 탁 올라오면은 불기둥이 탁 올라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움직이나? 거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바로 짐 싸갖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것만 따라가면 너무 안전하고 편안한 거예요. 광야고 사막인데 덥고 추운 곳인데 따뜻하고 춥지도 않고 안전하고 적들도 쳐들어올 수가 없죠. 감히 자신들의 신에게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신, 여호와라는 신이 그들과 직접 함께 하시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타나는데 어디 감히 공격할 생각이나 하겠어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지. 그러니까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다윗은 그걸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사니까 목동 시절에 사자가 오고 곰이 오고 늑대가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캄캄한 밤에도. 장인어른이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려고 낮과 밤으로 쫓아오는데도 편안히 누워 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피할 길을 계속 알려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과 인도자 삼은 거죠. 가이드 삼은 거죠. 9절 말씀.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뛸 듯이 즐거워하며 내 몸도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자신의 주인과 인도자 삼은 사람의 삶은 안전과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죠. 또한 복의 근원이세요.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보세요. 그런 사람을 쫓아다녀 보세요. 우리가 성격 좋은 사람, 날마다 다른 사람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사람만 쫓아다녀도 하루 종일 즐겁습니다. 잘 베푸는 사람, 또 덩치 있고 이런 좀 뭐랄까 힘 좋은 사람만 쫓아다녀도 든든해요.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 그 뉴질랜드 현지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오리족이라고 부릅니다. 마오리족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사람들이 덩치가 엄청 커요. 이거는 뭐 흑인들도 게임도 안 돼요. 엄청 큽니다. 또 일부러 막 문신도 막 많이 하고 다니고 아주 여기처럼 막 총이 있고 막 칼 들고 다니고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좀도둑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막 등치들이 와갖고 때로는 이제 동양인들이 돈은 많은데 등치도 약하고 등치도 작고 막 이런 걸 아니까 막 돈도 뺏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길에서 괜히 좀 그런 사람들 만나면 위축이 되잖아요. 근데 그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굉장히 등치가 크고 키도 크고 이 그 마오리족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든든한 거예요, 다들. 어디를 가든 뭐 다운타운을 가든 뭐 좁은 골목 어두운 골목을 가든 든든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친구가 앞에서 걷잖아요. 그럼 웬만한 사람들이 그냥 다 길을 터줘요. 웬만한 사람들이 그냥 다 길을 터줘요. 마을이고 누구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어요. 혹시나 누가 시비를 걸어도 그 친구가 뒤에서 뭐야 이렇게 탁 오면 이제 그냥 탁 조용히 알아서 물러납니다. 그 정도가 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항상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에 계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항상 안전한 거예요. 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항상 쫓아다녀 보세요. 이상하게 이 사람만 쫓아다니면 일이 잘 돼. 근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쫓아다니면 우리 삶이 어떨까요? 복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법궤가 사라졌다가 그 법궤를 찾아가지고 가지고 오다가 실수로 만져서 사람이 죽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이 겁이 나갖고 못 가져오는데 그거를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놓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그 집에 모셔놓은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우리는 누구를 모시고 살아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설령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10절 말씀.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분께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죽음 후에도 우리를 그냥 썩어서 없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가지 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 행복인 거예요. 세상의 행복은 죽으면 끝이죠.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봐요. 죽으면 그 돈은 더 이상 내 돈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행복할 수 있죠. 행복할 수 있어요. 잠시 잠깐 행복할 수 있죠. 근데 그 행복이 얼마 못 가죠. 얼마 못 가잖아요. 월급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엑스트라로 돈이 들어오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 기쁨 얼마나 가요? 며칠 못 가죠. 그 돈이 사라지면 끝이죠. 내가 죽으면 끝인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죠. 세상의 즐거움은 다 똑같죠. 죽으면 끝입니다. 그게 없어지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은 죽음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시고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11절 말씀.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시편 16편을 다윗이 마무리해요.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또한 하나님만이 영원한 사람에게 영원한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기쁨이 넘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타이틀에 보면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믹담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이 단어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100%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무슨 의미들을 갖고 있냐면 색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한 금, 골드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단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가 어떤 시라고 추측을 하냐면 비석에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우리가 돌을 가져다가 비석에다가 무언가를 새길 정도가 되면 굉장히 중요한 말을 새기잖아요. 아무 말이나 새겨놓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말을 돌을 가져다가 직접 새겨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영원히 간직되었으면 좋겠는 그런 말을 새겨놓잖아요. 그래서 무덤에도 보면 돌 비석에 새길 때 그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중요한 것을 딱 적어놓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비석에 새겨놓은 말씀이고 동시에 금에서 나온 단어, 금과 같이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금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깨달음, 사람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너무나 중요한 깨달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면서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게 지냈던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살면서 이것만큼은 꼭 남겼으면 좋겠다. 내 후손들이 이것만큼은 꼭 깨달았으면 좋겠다. 내 뒤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것만큼은 좀 제발 좀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마치 유언처럼 우리에게 남겨준 말씀이 오늘 시편 16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노래가 생각났는데, 무슨 노래냐면, 얼마 전에 김성미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을 때 딸 세영 자매가 이제 특송을 했죠. 특송을 했을 때 그때 불렀던 찬양 생각나시나요? 제가 그 찬양이 그 뒤로 굉장히 맴돌더라고요. 아직도 가사가 너무 귀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부르면 부를수록 하, 정말 그렇다 라는 생각이 났는데, 오늘 본문이에요. 그 노래가 딱 가사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2절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후렴이 참 너무 좋아요.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과 너무 잘 맞지 않나요? 다윗도 자신이 살면서 깨달은 걸 노래로 고백했는데, 하나님 안에 하나님 쫓아서 사는 삶이 행복이라고 고백했죠. 그것 이외에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행복을 본인이 찾으려고 해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죠. 그렇잖아요. 다윗이 왕궁에 살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누렸습니다. 가지고 싶으면 마음대로 가질 수 있었어요. 예쁜 여자도 마음대로 취했습니다. 심지어 나이 들어서 다윗의 몸이 차가워지니까 신하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엄청 예쁜 여자를 데려다가 같이 재웁니다. 몸 좀 따뜻하게 왕 옆에 누워서 몸 좀 따뜻하게 해드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같이 앉아요.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본인이 이런 여자도 만나보고, 이런 여자도 결혼해보고, 이런 여자도 첩삼아보고, 심지어 남의 여자도 뺏어보고 다 해봤는데 뭐예요?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안에만 참 기쁨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 노래를 지은 사람도 동일하게 깨달은 거죠. 아, 그렇구나. 부자여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구나. 명예가 있어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 속이죠. 아니야. 거기에 행복 없어. 돈, 명예, 건강 이런 것 쫓아 살아.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그 날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게 내가 내 자녀들에게 주는 유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내가 이것을 나눠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그렇게 쫓으면서 살아야 되겠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 주는 내 주시니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내 행복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행복이 예수님 안에 밖에는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참 행복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셔서 정말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을 깨우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복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 특별히 이제 예배 회복 시리즈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뭐 더 전할 말씀 많지만 이제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뭐 각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 못 만난 사람 하나님 만나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이 그냥 튕겨져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뭐 또 모든 모임 가운데 또 예배 인도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